윌, 휴 그랜트는 말했다. 인간은 섬이라고. 그러나 그 주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동으로, 말로 그에게 강조했다. 인간은 섬이 아니라고. 윌은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쉬운 결론을 내린다. 인간은 섬이지만 그 섬은 저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나는 절대로 혼자 살지는 못할 것 같다. 나는 섬이 아니라 그냥 그저 평범하고 조그만 도시일 뿐이다. 섬은 무인도여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도시는 사람이 없으면 죽어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영화 About a Boy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세 가지다. 거짓말은 나쁘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리고 휴 그랜트는 정말 정말 섹시하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 청취자 황진영 씨가 About a Boy를 보고 쓰신 일기장 속의 영화 이야기 한 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일기장에도 혹시 이 영화 이야기 있지 않아요? 같은 영화가 만드는 다른 경험, 다른 영화가 만드는 비슷한 경험, 영화관을 나오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영화 이야기, 이렇게 우리 삶과 만나고 교류하는 영화, 우리가 영화를 보는 진짜 이유는 그거 아닐까요?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황진영 씨의 일기장에서 살짝 엿본 About a Boy의 삽입된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Badly Drawn Boy의 Something to Talk About 오늘 첫 곡이었어요. FM 영화 음악 오늘은요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여러분의 일기장을 다 훔쳐볼 거예요. 그동안 아쉬웠던 그런 사연들을 묶어서 여러분의 일기장 속의 이야기들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통하는 그 다섯 권의 일기장을 모아다가 그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밀 텐데요. 자, 들으시면서 이게 내 이야기이기도 하다 혹은 이 시간에 나의 목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인터넷으로 들어오세요.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셔서 그쪽 게시판에 여러분의 일기들을 공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은밀하게 보여주고 싶은 분들은 우편번호 150에 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일기를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만나볼 다섯 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처음에 만나볼 분은요 전준모 씨입니다. 영화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사그러들어가는 것 같은 지금 책상 서랍에서 다시 꺼내보는 영화 노트에서 예전 내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묘한 향수가 꺼져가던 열기를 다시 이어주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내 영화 노트에는 1996년 1월부터 1997년 8월까지 보았던 영화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1996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입니다. 졸업 후의 자유로움이 많은 비디오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비디오 가게에서 벽 높이까지 진열되어 있는 비디오를 하나하나 제목을 보며 골라보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들어온 영화음악 라디오 프로에서 들었던 내용과 비디오 제목들을 맞춰가는 것도요. 아비정전에서 아비와 수리진이 함께 있었던 일분이 영원이 되었던 것처럼 노트에 적힌 영화 제목을 보면서 수십 분, 아니 100분 이상 나와 함께 했던 그 영화들을 떠올리면 그때의 기억은 마치 영원이 되는 것처럼 제 곁에 있는 기분입니다. 단지 영화를 하나 보기 위해 영화를 고르는 지금 그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았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96년 10월 9일 수요일 5번가의 비명 TV 이런 메모로 남아있는 이 영화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노트의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5편을 본 날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96년 가을 10월에는 이 영화 한 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억이 많이 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게 되었지만 이성 관계에서는 소년 소녀일 수밖에 없었던 시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혹은 왜 그러지를 못했을까? 그런 후회만 남는 시절. 그 여자아이는 그 남자아이, 즉 나와 같은 학과였습니다. 시험기간이라서 도서관에 갔다가 그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시험 범위를 묻는 나에게 그 여자아이는 팀 로빈슨과 맥라이언이 벤치에 앉아 있는 영화 장면이 있는 엽서에다가 시험범위를 적어주었습니다. 훗날 그 영화가 IQ인 것을 알게 됐죠. 두 사이의 시간이 흐르고 그 여자아이에게서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듣던 날, 남자아이는 일찍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와버렸고 집에 돌아와서 TV에서 이 영화 5번가의 비명을 봤습니다. 그것이 96년 10월입니다. 그리고 그 10월 내내 한 편의 영화도 더 보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책장에 있는 책들 중 어딘가에 그 엽서가 꽂혀 있을 겁니다. 오늘 다섯 권의 일기장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그 첫 번째 일기장에서 본 사연은 전준모 씨의 사연이에요. 자, 전준모 씨의 IQ와 5번가의 비명이 곁들여진 사연 이어서 5번가의 비명 중에서 비틀즈의 In My Life 들어봤습니다. 영화의 엔딩에 쓰였던 곡이죠. 그 전준모 씨의 사연을 보면 한마디로 소년 소녀를 만나다 그리고 헤어지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비정전에서의 그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끔씩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거, 시간은 모든 시간은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죠. 똑같은 1분, 똑같은 10분, 혹은 똑같은 1시간이 그때의 그 밀도와 강도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다가옵니다. 문득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FM 영화 음악을 함께하는 여러분은 이 시간을 몇 분의 의미로 느끼실까? 60분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 다섯 권의 일기장, 다섯 페이지의 영화 이야기,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일기장은요, 정성진 씨 일기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등학교 시절 꽤나 뒤틀려 있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획일화된 생활 속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확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위태위태한 무언가를 꾸역꾸역 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시절의 우리를 한순간에 판타지로 이끌었던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학생들 혹은 그 전, 그 후의 학생들도 공감할 만한 영화였습니다. 비트.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민이 환규를 때리던 학생 주임 선생님의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서 교무실 앞에 진열돼 있던 상패들을 박살내 버리고 학교를 뛰쳐나오던 장면. 이미 소문으로 익히 듣고 있던 그 장면이 나오자 참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던 환호성, 그리고 극장 여기저기서 호응하던 그 소리들이 생각납니다. 마음속으로 상상만 해오던 장면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 느낌은 판타지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대리만족이 있었기에 실제로 그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도 버텨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영화에 이 음악 정말 너무나 어울리는 제목이죠. Let it be. 영화 비트 속의 미니처럼 큰 사고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저는 소위 학교에서 제일 재수없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영화 속에서 저와 똑같은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 트래비스입니다. 그는 월남전에서 얻은 불면증과 포르노 영화들 덕에 한상에 가까운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동료들과 교류도 전혀 없었고요. 짝사랑하던 여인과의 첫 데이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포르노 극장을 찾을 정도로 어찌 보면 순진하기도 한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그런 그가 아이리스라는 어린 창녀를 알게 되고 포주와 목숨을 건 총격전 끝에 그녀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결말에 한동안 멍해져 버렸습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워 다른 민족을 지배하려고 했던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겪은 패배의 충격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인물 트래비스. 사실 미국은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저 자신에게도 소름끼칠 듯한 충격이었고 제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년의 어쩌면 치기어린 막연한 분노가 세상에 대한 좀 더 심각한 고민으로 변하는 순간을 이 영화가 만들어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래비스는 저까지도 구원했습니다. 정성진 씨의 일기장 그 페이지를 훔쳐보고 저희가 들은 음악은 영화 비트 중에서 Let It Be, 헬렌 메릴의 음성이었는데요. 정성진 씨의 일기장에 저희 FM 영화 음악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 앞에 전준무 씨가 소년 소녀를 만나고 헤어지다라면 정성진 씨는 소년에서 청년으로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우리 그 다음 어떤 영화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지 볼까요? 다섯 권의 일기장, 다섯 페이지의 영화 이야기. 세 번째 영화는 그 일기장은요. 정상호 씨의 일기장입니다. 1998년 12월 국내 개봉 일본 영화 1호, 이렇게 조금은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우리에게 찾아온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하나비. 그때는 기타노 다케시가 누군지도 몰랐고 영화에 대한 별다른 정보도 없었지만 일본 영화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꼭 극장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개봉한 지 2주인가 3주 만에 영화 상영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찾은 그 영화관은 썰렁하더군요. 하지만 이 영화는 제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었습니다. 겉보기에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검은 선글라스의 냉혈한 니스 형사. 그가 자신의 아내와 마지막 여행을 떠나며 보여주었던 말없는 자상함과 따뜻한 마음이 새삼 사랑, 특히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그 어떤 말보다 흔하면서도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요즘 세상에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고 태어난 날은 달라도 한날 한시에 죽자, 이런 말이 진부하고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완전한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두 발의 총성이 울렸던 그 해변의 두 사람은 무척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군요. 그곳은 물론 저의 사랑과 거닐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쭉 거닐게 될 바로 그 바닷가랍니다. 네, 정상호 씨의 일기장을 훔쳐보고 그리고 함께 들어보고 저희가 들은 음악은 조희사희 씨의 영화 음악 하나비에서 Ever Love였어요. 이제 보니까 지금 쭉 남자 청취자분들의 일기장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좀 남다르네요. 정상호 씨는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사랑의 의미를 탐구하는 남자의 어떤 모습을 저희가 그 일기장 페이지에서 엿봤는데 완전한 사랑을 꿈꾸는 이야 감히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를 거닐었던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거닐고 미래에도 계속 거닐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지네요. 다섯 권의 일기장 다섯 페이지의 영화 이야기 이거 재밌어요. 이거 무슨 릴레이 같아요. 자, 네 번째 주자입니다. 서승현 씨 혹시 지금 듣고 계세요?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여자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오지 않았고 나 또한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그 영화 시네마 천국을 보고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거기 나오는 남자 청년 토토가 저를 닮았다고 하시더군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비디오 가게에서조차 저는 그 영화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적성에도 안 맞는 대학생활 내내 영화 동아리에 빠져 살았고 내 전공이 대체 무엇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던 그때 실연까지 그때 내 삶은 세상 그 누구의 삶보다 고달프고 힘겹게만 느껴졌고 돌파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뒤늦게 보게 된 영화 시네마 천국 돌파구는 뜻밖의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영화 내내 애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토토와 알프레도 사이에 묻어나는 영화 인생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영화인이 되기 위한 어둡고 긴 터널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저 앞에 있는 밝고 환한 작은 출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 30대 중반. 제게는 오랜 힘든 시간을 함께 지켜봐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21년째 되는 이성 친구도 셋이 있죠.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닌 덕분입니다. 20년 전 저와 두 친구는 선생님 생신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여학생 3명이 와 있었죠. 작은 학교였기에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지만 그 당시 학교 내에서 이성과 논인사만 나눠도 화장실 벽에 스캔들로 오르내렸던 시절이었기에 참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6명의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커플이 탄생했고 다른 한 남자친구와 한 여자친구는 각각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한 여자친구만 미혼으로 남아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혼한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남은 둘, 그러니까 나와 그 여자친구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했습니다. 아주 거하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절박함도 들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8. 우린 취기에 영화 속에서처럼 약속했습니다. 33까지 둘 다 결혼 못하면 그냥 우리끼리 할까? 사실 그 친구와 난 유난히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영화를 봐도 그랬고 술을 좋아하는 것도 그랬고 지금 우린 34입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말들을 심심찮게 던집니다. 니네들 그냥 결혼해라. 아주 이상적인 관계 아니냐? 친구 같은 부부. 하지만 아직도 우린 서로 발끈합니다. 친구일 뿐이야. 영화 청린밀의 두 주인공은 등려군을 좋아한다는 것을 매개로 가까워졌으며 등려군이 떠났을 때 비로소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지나 서로 엇갈리면서 21년이나 되는 시간 내 꿈을 지켜봐온 함께 영화를 이야기해온 그 친구와 나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우리도 저들처럼? 설마. 见过你。 서승현 씨의 영화 일기장, 그 책갈피, 노트의 갈피 살짝 들춰보고 저희가 두 곡의 영화 음악까지 들어봤는데요. 시네마 천국, 안드레아 모리코네, 그 애니오 모리코네의 아들입니다. 그의 영화 음악, 러브 테마 들어봤는데 예전에 청취자 윤미선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이어 들으신 등려군의 노래, 천미밀 중에서 디엠미미, 꿀처럼 달콤하게. 이 곡은 최현정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해요. 참 어떤 영화들은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배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와는 별개로요, 이 시네마 천국과 천밀밀은 비단 서승현 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영화와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그래도 삶의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은 이 속에서 이야기를 발견해내요. 시네마 천국이 그렇고요. 천밀밀은 특히 이 서승현 씨가 우리 33까지 둘 다 결혼 못하면 그냥 우리끼리 결혼할까 하는 이 사연은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인, 성이 다르지만 친구인 두 사람들이, 잘 통하는 두 사람들이 늘 하는 약속이에요.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승현 씨는 맨 끝에 혹시 우리도 저들처럼 하는 그 순간 그 두 분의 웨딩마치를 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서승현 씨, 네, 그 21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다섯 권의 일기장, 다섯 페이지의 영화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일기장이 남았네요. 세상에, 이분도 남자분이에요. 오늘은 남성들의 일기장을 내가 조금 쳐보네요. 자, 임동현 씨, 임동현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본 영화에 대해서는 그것이 걸작이든 졸작이든 기억을 잘 하는 편이죠. 내일 모레면 서른이 다 되어가는 지금, 마음먹은 대로 일은 잘 되지 않고 직장 잡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르바이트도 점점 실증이 나고 있는 이때, 제가 유일하게 낙으로 삼는 것은 TV에서 하는 스포츠 중계와 틈틈이 제가 일하는 곳에서 공짜로 보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취미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하는 야구 중계와 서부 영화는 놓치지 않고 보시곤 하셨죠. 아버지 어깨 너머로 이 프로들을 보면서 저는 영화와 스포츠가 주는 재미에 멋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영화의 재미를 알게 된 것은 중1 때쯤이었습니다. TV에서 대부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생각이지만 마피아라는 참 멋있는 친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동안 마피아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마틴 스콜세지가 좋은 친구들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네요. 대부, 사실은 정말 잔인하고 비정한 내용으로 가득한 영화였는데 어린 마음에 그토록 멋진 영화로 새겨진 것은 이 영화의 음악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Speak softly, love. 장엄하면서도 부드러움을 풍기던 그 음악. 어린 마음에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쓴맛 속에 숨겨진 부드러움. 눈물이 흐른 뒤에 맛보는 아주 약간의 달콤함이라는 거. 그 비정한 영화의 내용과 그 아름다운 음악의 조화처럼요. 바로 우리 집에도 비디오가 들어오고 저도 친구들의 이야기로만 듣던 홍콩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디오가 처음 들어오던 날 형이 친구에게 빌려온 두 권짜리 테이프. 이 테이프 때문에 그날 전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한동안 십자가만 보면 그 영화 생각에 괜히 가슴이 울컥거리곤 했습니다. 너무나 처절했던 액션,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나이의 의리. 내게 슬픈 액션 영화란 무엇인가를 알려준 영화 때문이죠. 첫 나중에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면 꼭 두 주인공의 이름을 바보와 미키마우스라고 지어야지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옆 창문이 부른 진주에이션 취하는 인생도 좋아하지만 주윤발이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취하는 인생을 더 좋아합니다. 잔인하고도 슬픈 영화 위로 흐르던 그 멜로디 역시 심장을 쓰리게 하면서도 묘한 쾌감을 주었죠. 슬픈 엔딩에 깔리는 아름다운 음악, 그런 영화를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일기장 임동현 씨의 일기장은 글쎄요, 삶은 달콤하지 않다, 그래서 매혹적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중에서 들어본 곡 두 곡이었습니다. 대부에서 앤디 윌리엄스의 Specks of Late Love, 그리고 옆천문의 진수에이션 취하는 인생 같이 들어봤어요. 산책 FM 영화음악. 내 방처럼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현세의 방, 주인공들이 찜기라는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찜질방, 영화 내내 옷을 별로 갈아입지 않는 남자 주인공,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담긴 그 촌스러움이 좋았다. 현채처럼 사랑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접지 못한 내게는 봄날의 꽃만큼 내가 좋다는 메모 한 장 날아오지 않지만 새삼 나는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중 나와 성별이 다른 녀석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손톱에 때가 낀 동화처럼 한 가지씩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는 그 녀석들에게도 동화 같은 순정이 조금씩 감추어져 있지는 않은지. 네, 오늘 일기장 속 영화 이야기에 담아내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 진소라 씨의 일기장 속 영화 이야기였는데,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를 보던 날 이 글 쓰셨죠. 영화가 영화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화가 우리 일상과 이렇게 자주 내통하기 때문에 영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살 것 같아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내 일기장 속 영화 특집으로 꾸며드린 다섯 권의 일기장, 다섯 페이지의 영화 이야기, 사실 앞뒤로 한 페이지씩 조금 더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소라 씨의 그 일기장에서 훔쳐본 봄날의 봄을 좋아하세요 중에서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영유 씨 신청하셨죠? 김연우가 부른 수줍은 사람,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댈 지켜주고 싶은